푸른 밤 종현입니다. 리암 니슨이 주연한 영화 톰스톤을 보면요, 주인공이 악당과 마주했을 때 악당이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내가 원한 건, 하지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주인공은 결국 총을 쏘는데요. 어차피 변명이라면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미겠죠. 변명을 하고 싶을 때 참 많죠. 그때 사실은 내가 이랬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고,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고 싶을 때요. 근데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은 이상 어떤 변명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변명은 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게 중요한 나이가 되면요, 이 변명이라는 건 준비해서도 안 되고요, 준비했다고 해서 쉽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1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노다웃의 Don't Speak 이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변명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근데 변명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변명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언가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건 안 좋건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난 이걸 예상했어, 난 이렇게 되길 바랬어 라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어 라는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물이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결과물이 안 좋아 보인다면 변명처럼 들렸겠죠. 물론 저도 아,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면서 이야기한 적도 분명 있죠, 변명으로. 네, 참 이게 시간이라는 게, 그리고 나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군가 봤을 때 아, 참 변명처럼 들린다라고 보여지는 나이가 있고, 또 어릴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게 또 방패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난 어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인들도 아, 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볼 때도 있기도 하고, 이게 행동보다 중요한 건 역시 결과물인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나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죠. 사려 깊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사려 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죠. 하상욱 씨는 함께합니다. 3주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다른 이야기로 함께할 수 있겠죠. 자, 사려 깊은 오빠 씨 앞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게시판 사연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해변, 와인, 아름다운 자연,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자랑하는 것들 중 재즈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뉴질랜드인들의 재즈 사랑, 뉴질랜드 전역에서 수많은 재즈 페스티벌이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목표, 뉴질랜드 오클랜드 재즈 제대로 즐기기인데요. 오클랜드 태생으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재즈 싱어로 평가받는 가수죠. 아드리안 핸드마쉬의 공연에 가볼 생각입니다. 아드리안 핸드마쉬,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녀가 노래하는 음악은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고풍스러운 장식이 돋보이는 빅토리아 재즈클럽에서 본 그녀의 공연. 재즈의 고전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아드리안 핸드마쉬, 베사메 무초.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아드리안 핸드마쉬의 베사메 무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도 이 노래를 어디서 불러가지고 되게 많이 또 알려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베사메 무초를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네, 이 곡을 어머니에게 들어서 이렇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전 어렸을 때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통해서 음악을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상당히 재즈를 사랑하는 도시였군요. 몰랐네요. 그 뭐 재즈를 사랑하는 도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역시 뭐랄까 페스티벌에서 즐기는 재즈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재즈를 듣는다는 게, 사실 락 페스티벌이나 뭐 힙합 페스티벌 같은 거는 분위기가 좀 예상이 되는데, 재즈 페스티벌은 어떻게 다들 와인 드시고 계시나? 궁금하네요. 자, 사연 좀 더 보겠습니다. 2967님. 저랑 남동생은 10살 차이가 나는데요. 옛날엔 맨날 같이 자고 그랬었는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에 가더니 자기도 다 컸다면서 혼자 잘 거라고 자꾸 서운하게 구는 거 있죠.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자자고 제 방에 베개 들고 와서 옆에서 쿨쿨 자고 있네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셨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면은 정말 아들 같겠다. 그렇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누나랑 정말 친하거든요. 그래서 누나랑 몇 살 때까지 같이 잤더라. 사실 방이 없어서, 일단 집에 방이 없어서 계속 같이 뭐 한 방을 썼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자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그 몇 살까지였지? 거의 중학교 때까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또 방을 나눠 쓰다가 다시 또 같이 쓰기도 했었고, 그랬어서 이게 좀 서운한 게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누나가 겁이 많아서 비 오고 막 천둥치고 막 그러면은 그냥 막 쪼르르 달려와서 뭐 팔베개 해달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누나는 그 비 오고 천둥치고 그럼 누나랑 무조건 어머니랑 같이 자요. 완전 애기같이. 그래서 강아지랑 맨날 함께 자더라고요. 뭐 별일 없더라도. 아름다운 밤이라고 하시니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럴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남동생분이 이제 청소년기가 들어가서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끝입니다 이제. 김경민님. 여행 다니고 제 시간도 가져보려고 휴학을 했는데 여행 갈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를 하니까 시간이 없네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조급해집니다. 힘내라고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이승열의 나라. 아이고, 성급한 휴학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좀 돈을 모으셨어야지. 원래 여행이라는 건 없는 시간 쪼개서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없는 시간을 쪼개려면 돈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 돈이 있으려면 뭔가 바쁘게 바쁘게 사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휴학은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셔서 자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쉬면서 또 다른 무언가, 그리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신 거니까 후회 없이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546님, 저는 지금 현재 다이어트 중인 학생이고요. 방학 동안에 학원 다니느라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고시원 왼쪽엔 족발집, 오른쪽엔 치킨집, 앞쪽엔 갈비집, 뒤쪽엔 횟집. 그 밖에도 주변에 한정식집, 칼국수집, 일식집, 삼겹살집, 떡볶이집 등등등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살려주세요. 오늘따라 배가 더 고파서인지 서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중일 때더잘 보이죠. 간판들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리고 전단지들은 왜 이렇게 보이는지, 번호도 막다 외워져. 왜 이렇게 쉽게 외워지는지. 이럴 때는요, 사실 매체들을 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TV 매체, 인터넷 이런 광고에 바치거든요. 특히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라디오 들으시고요. 특히 푸른밤, 야식 얘기 없는 푸른밤 들으십시오. 푸른밤 들으시면서 책 같은 거 읽으시면 그래도 좀 배고픔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래요. 다이어트 할때 서러우니까 뭐 그런 고통을 겪어야지, 그리고 이겨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십시오. 허성미님, 내일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메뉴 정하고 있어요. 마치 먹기 위해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약속 전에 메뉴를 다 정하나요? 쫑디는요? 하셨습니다. 글쎄, 남자들도 정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디서 뭐 먹자, 뭐 이러면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남자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메뉴가 중요한 편은 아니어서, 일단 뭐 할래? 뭐 먹을래? 그냥 너 좋은 거 먹어. 뭐 그런 편이라.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 먹으려고 만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자, 이제 디저트로 뭐 먹을까? 디저트 먹고 막 수다 떨다가, 커피 뭐 어디로 갈까 마시러, 그쪽에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거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그러면 또 디저트 2차. 그리고 디저트 2차 먹으면, 자, 이제 우리 디저트 다 먹었겠다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저녁 먹을까? 저녁 먹으러 가고. 그게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미님,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옆 환자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요. 그 보호자는 코를 드르렁 골고요. 숙면이 필요한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라디오 들으며 잠들 수 있게 김범수의 애원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병원에서 이런 경우들 종종 있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입원실을 사용하실 경우에 이럴 수 있는데, 아유, 이 이야기를 좀할수 없나? 커튼 치고 그래도 좀 무시하기 힘든 정도인가요? 어떡해요? 그 라디오를 그 이어폰으로 귀를 막으시고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자, 푸른밤 가족들 중에 좀긴 사연, 손편지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릴게요. 방대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자 미란이의 남자친구 방대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27일이 제 여자친구의 생일입니다. 연인으로서 맞이하는 두 번째 생일날인데, 작년에는 사정이 생겨서 함께 보내주지 못했고, 내년에 꼭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는 군대에 있어서 또 함께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는 건 매우 슬픈,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군입대 전 자주 듣던 라디오를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는 곳곳에 울려 퍼지니까 제 마음이 슬퍼하고 있을 여자친구에게까지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현 DJ가 미란이의 생일날 제 마음과 오늘의 기억을 선물해 주십시오. 비록 전 00시에 취침해 있거나 밖에서 근무를 하느라 라디오를 못 듣겠지만 말입니다. 제 대신 목소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밤을 사랑하는 애청자 일승 하셨습니다. PS 일말 상초 노노 신청곡은 성시경의 너에게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 일이 어떻게 보면 28일이잖아요. 손편지다 보니까 하루 늦게 도착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났어요. 일단 여자친구분의 생일은 그래도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미라니님이 혹시나 이 방송을 전해 듣게 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라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생일 때는요, 사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는요, 물질적으로 보여지거나 뭐 이것저것 많이 보여지는 것보단 역시 마음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라거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 투자라거나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 상황적으로 미뤄보아 지금 방대한님은 시간을 이렇게 내는 것도 힘들고 뭔가 물질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힘드니까 이런 선물을 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멋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그 여자친구분하고 다시 만나시길 바라고요. 여자친구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이 곡은 김경민님 신청곡이고요. 성시경의 너에게. 이 곡은 방대한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승열의 나라 그리고 성시경의 너에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영화 위플래쉬 시사회에도 초대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CGV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좋다. 좋다. MBC FM4U. 좋다. 땅 따먹기 황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 보세요. 문자로 8830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상욱 시인님 사려의 깊이가 마리아나 해구와도 같네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처럼 본인 인생에서 가장 사려 깊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분이죠. 하상욱 시인과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이 시간에는 따뜻한 마음을 팔아주시는 분이죠. 하상욱 시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아, 네. 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장난입니다. 네. 또 뵙네요. 네, 또 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평소 이 시간대 주로 뭐 하신다고요? 아, 뭐 지금 한창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방송을 보거나 아, 뭐 그러고 있을 때죠. 한창 네. 일하실 때네요, 그럼. 네, 그렇죠. 한창 제일 바쁠 때. 어, 제일 바쁠 네, 때. 제일 치열할 때 그때죠. 어, 네. 그 치열한 시간을 또 우리 푸른 밤에 내주셨다니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진행을 딱 하고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 생각보다 네. 어, 사려 깊더라. 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고 네네. 제가 이제 남의 고민 상담 같은 연애 상담은 많이 들어준 적은 많이 있어요. 제가 해결을 해주고 그러진 못하지만 근데 연애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인생의 고민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고민 나누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글 쓸 수 있는 소스도 얻어가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어, 네. 시인님에게도 좀 많은 영감을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연들이. 네네. 자, 뭐 시인님도 근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요즘에요. 네. 요즘엔 제가 비닐을 많이 쓰고 다니, 비닐 모자. 오늘도 비닐 쓰고 왔는데. 귀여운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모자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는 네. 그 필연적으로 약간의 머리 빠짐이 아. 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과 토론도 많이 벌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렇죠. 어떤 열띤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30대 중반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점점 다가오네요. 이제. 정보력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럼요. 이 시대는. 네. 많이 알고 네네. 많이 검색하고 그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어떤 관리법? 아, 최근에 제가 노샴푸를 많이 했었어요. 샴푸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노샴푸. 네. 완전 샴푸를 안 하는. 그래서 좀 머릿결은 좋아졌는데 네. 비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샴푸를 쓰고 있다. 예스 샴푸. 네. 예스 샴푸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예스 샴푸 해주세요. 네, 예스 샴푸로 바꿨습니다. 발음이 어렵네. 네. 예스 샴푸 해주세요. 노샴푸 노노. 예스 샴푸로 바꿨습니다. 예스. 네. 자, 평소에는 머리 말고 그냥 네. 뭐랄까 관심사. 그러니까 뭐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요즘 걱정이나 이런 거 말고요. 걱정이나 이런 거. 오히려 반대로 네. 즐거운 것들. 네네네. 즐거운 것들은 이제 저기 가끔씩 이제 저한테 그 좋은 글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글이라고 함은 네. 명사의 어떤 글이 아니라 네네. 저를 칭찬하는 글들. 아 진짜. 아 좋은 댓글. 나한테 좋은 글. 내가 봤을 때 나의 그렇죠. 기분이 들뜨는 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그런 글 말고 내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내 보기에 좋은 좋더라. 글. 네 그런 글들을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글들 볼 때 사실은 가장 짜릿하기도 하고 그게 뭐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그런 기분 좋은 말이라도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다는 게 가끔씩은 힘이 많이 되죠. 맞아요. 네. 뭐 그런 댓글들이 만약에 네. 뭐 나 기분 좋으라고 쓴 댓글이더라도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써줬다는 거니까. 그것 자체도 너무 고맙고. 아, 그렇죠. 그거를 뭔가 그런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소리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고마운 거죠. 그냥 네, 하는 네. 소리에. 그냥 하는 소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네, 그거 있잖아요. 요즘 서울시청 앞에 써 있는 글. 어떤 글이죠? 전 당신의 어떤 그 빈칸이 있어요. 전 네. 당신의 빈칸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본인이. 네네. 그래서 그 빈칸을 채워보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그냥이라는 말에 되게 제가 약간 꽂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하상욱 시인님은 네. 본인이 네. 본인에게 얘기를 해줄 때 만약에 네. 난 나의 네. 빈칸이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난 상욱이의 네. 난 상욱이의 3인칭 3인칭 해주세요 다시. 네. 난 상욱이의 잉여력이 좋아요. 그냥 네. 좋네요. 잉여력. 네. 전 상욱이의 예스 샴푸가 좋아요. 예스 샴푸 해주세요. 아, 그게 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어, 너 샴푸 너 네, 네, 그게 되는 사람은 참 예스가 그게 좋은데. 너 샴푸하고서 모자 쓰면 되게 좀 네.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네, 안 좋은 어떤 그런 그런 녀석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안 좋은 비듬 녀석들. 아, 갑자기 의인화를 해버렸네. 그 녀석들.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네. 그 녀석들과 네. 이제 이별을 고하십시오. 네, 이별을 고했어요 이미. 아, 벌써. 네, 빠르게 이별을 고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빠른 이별들을 선택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별을.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호지의 Take Me to the Church 듣고 오겠습니다. My lover's got humor. She's the giggle at a funeral. Knows everybody's disapproval. I should have worshipped her sooner. If the heavens ever did speak, she's the last true mouthpiece. Every Sunday's getting more bleak. A fresh poison each week. We were born sick. You heard them say it. 호지의 Take Me to the Church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사려 깊은 오빠 씨, 상욱 씨, 하상욱 씨인과 함께합니다. 상욱 씨, 네. 노 샴푸? 네, 이제 예스 샴푸.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 성북구에서 제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자가 많은 곳이라 선후배 사이의 서열이 군대 못지않게 강해요. 단 몇 개월 차에도 용납되질 않습니다. 이런 서열 문화는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신입일 때 제가 먹은 걸 계산하려고 돈을 꺼냈다가 아주 이상하고 건방진 사람이 됐어요. 선배들이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게 여기 문화거든요. 그래서 늘 제일 윗선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선배가 사준다는 말을 안 해도 계산할 때 자연스레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7년 차가 되면서 제가 부서에서 서열 세 번째가 되니까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후배가 많이 생기니까 밥을 한 번 먹어도 4, 5만 원이 훅 나가거든요. 솔직히 후배들 밥 사주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지만 제가 후배들보다 몇 백만 원씩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밥값으로만 얼마가 나가게 될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선배가 밥값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오늘은 네가 내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요즘 저도 학원 다니고 차 사고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후배들이랑 밥 먹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후배들이 먼저 아, 선배가 전에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져온 회사 분위기가 있으니 누군가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선배들에게 많이 얻어먹은 입장이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긴 하지만 고민이 됩니다. 후배들과 밥 먹으면서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 편히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가 당연히 밥을 사야 하는 직장 문화가 부담스러운 네. 제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렇게 네. 벌써 7년 차 직장인이면 이게 한 뭐 7년, 10년 이상 이 회사에서 그 지속된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하네요. 이런 엄청난데요. 저 이런 네. 이런 사연을 사실 거의 처음 만나봐서 네. 근데 이런 문화가 여성들이 함께 있으면 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제가 많이 이건 뭐 남녀를 좀 이렇게 뭐 다르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도 한번 그렇게 서열 문화가 생기면은 그게 되게 빡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남자들도 곳이든. 그렇고 뭐 그렇지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선배가 다 사야 되고 이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생각보다 쉽게 깨지진 않아요. 그리고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후배일 경우에도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후배일 때 계산하려고 하다가 건방진 사람 취급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좀 네. 좀 불편하네요. 서로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가 그래서 피하게 되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밥 먹는 걸 그럼요. 이게 편하게 먹어야지 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봉 보존의 법칙이기도 하네요. 연봉 보존이요? 이거 무슨 법칙이죠? 연봉이 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열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결국 7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이 회사에서는 연봉이 오르지 않는 물가는 오르지만 네. 내 연봉은 올라도 네. 오른 게 아니야. 그렇죠.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그런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걸 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뭐 매번 끼니를 다 선배가 사진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회식을 하면 대부분은 선배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게 뭐 나이가 더 많게 되거나 네네네. 아니면 좀 내가 아예 선배라고 이렇게 특히나 어떨 때 이런 문화가 많이 생기냐면 뭐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예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그런 그 회사나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네 있죠. 있죠. 거기서 더 심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호칭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뉘앙스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은 그냥 직책 그런 것도 필요, 누구 대리님 이것도 없이 그냥 누구님이라고만 부르던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분위기가 잘 안 만들어져요. 네네. 제가 이 회사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만약 드리고 싶다면. 이 호칭부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전체적인 네. 뭐 지금 당장 뭐 밥을 어떻게 하자 이런 그거보다는 하기보다는 네. 호칭적인 부분을 먼저 고쳐 나가면 네. 사내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생각보다 그게 커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선배님 소리를 자꾸 듣게 되고 아니면 뭐 과장님, 뭐 부장님 이런 소리로 자꾸 이렇게 그 나뉘게 되면 그렇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분위기가 사실은 사라지기가 힘들고 맞아 이게 무의식 중에 또 내가 되죠. 만약에 계속 선배님이라는 이름을 그 호칭을 듣다 보면 맞아요. 그게 익숙해지고 네. 어느 순간 내가 네. 선배라는 그 윗사람 그렇죠,처럼 그렇죠. 이렇게 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책임감도 생기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값을 서로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이름값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 없애는 데는 호칭을 없애거나 아니면 정말 영어 이름 막 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네. 제임스라 그러는데 깜짝 놀랄 때가. 제임스라기엔 너무 네, 너무 토속적인 너무 네. 길동이야. 네, 너무 제임스라기엔 너무 그렇죠. 길동이야. 저기 어디 이렇게 네. 시골에서 아니면 저기 그 지방 그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농사 지어도 네네. 너무나 잘 어울리실 분인데. 네네. 근데 제임스고 뭐 외모를 차이를 뭐 두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바라볼 때. 네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없애는 데는 사실은 그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일단 호칭부터 바꾸자고 건의를 한번 해봐라. 네. 이거 뭐 어떻게 데모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거 네. 어떻게 되게 좀 건강식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웰빙. 네. 지금 웰빙 붐은 아니지만 또 네. 우리 도시락 싸올까? 그것도 괜찮죠. 근데 이런 분위기면 도시락을 싸와도 문제예요. 왜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와도 어떤 이런 이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있으면. 뭔가 공평하게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게. 챙겨드려야 되고. 뭔가 이상하게. 그냥 내 것만 챙겨오기. 내 것만? 내 것만 싸우기. 그럼 밥을 혼자 먹. 같이 모여서 이제 다 함께 네. 도시락 꺼내서 먹는 거죠. 근데 학창시절. 그게 한두 번은 야, 우리 재밌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샌드위치 사 먹어. 그것도 그렇고, 막 누구는 뭔가를 더 해와야 될 것 같고, 나는 선배니까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후배는 또 뭐라도 더 싸드려야 될 것 같고 막 그것도 문제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거야? 또 이거 그 싸줘야 되는 부모님들의 건강.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게 너무 죄송해요. 힘든 문제예요. 너무 힘든 문제라서 그냥 저는 님으로 통일해 보는 게 어떨까? 재채기가? 네, 님으로 통일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요. 그 호칭. 호칭이 네.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호칭을 바꾼다고 될까 싶었는데 네. 직장의 분위기, 네. 이 직장 문화를 어느 정도 개선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호칭적인 부분부터 바꿔나간다면 네. 좀 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분의 사연을 보고 내가 그때는 참 어색했는데 네. 그때 서로 님이라고 불렀던 거 덕분에 네네. 이런 분위기는 안 생겼 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반대로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시인님이 본인이 경험했던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에게도 곡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죠. 이분께 제가 주세요.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그냥 제목 때문에 골랐어요. 위아래. 위아래. 네. 위 아래. 푸른 밤에서 위아래가 나가나요? 와우. 그래서 대단한데. 네, 위아래라는 노래를 이분께 이 지금 이 그 선후배 사이로 고민해 가고 계신 그분들께 위아래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아래에 있다가 네. 위에 갔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와 아래를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해서 네. 위아래. 자, EXID의 노래죠.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EXID의 위아래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하상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짧은 고민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0718님, 저는 주근깨 때문에 피부도 안 깨끗해 보이고 나이도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빼고 싶은데요. 친구들은 제 주근깨를 보고 미국식 주근깨라며 와우.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빨간 머리. 예, 친구들 말 듣고 그냥 놔둘까요? 뺄까요? 외모에 대한 네. 사연인데 고민되죠, 주근깨. 본인은 어떠세요? 그 상욱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근깨가 사실 많은 편인데 네네. 저는 이제 가리고 다니니까 네네. 네. 역시 역시 비비? 네, 그렇죠. 비비와 그리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톡톡 쳐주면서 바르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발라주고 분첩. 네, 분첩.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런 것도 해주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약간 슬픈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연에서 약간 슬픈 느낌이 드는 게 뭐였냐면 미국식 주근깨라는 이 표현. 아, 이게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도 못 느꼈어. 그러니까 나 미제라면 이, 사람이 물 건너왔다면 물 건너왔다 그럼 주근깨까지 이렇게 좋다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 정말 느끼네요. 홍성 대원군이 왜 최고 네, 정책을 그러니까. 펼쳤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 건너면 주근깨도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고. 네. 근데 사실 뭐 주근깨가 네. 있는 게 좀 네. 뭐랄까 말괄량이 같이 보이고 네. 좀 더 뭐랄까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런 느낌을 주긴 해요. 근데 이게 어울리니까 근데 친구들이 사실은 어울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근깨가 진짜 어울리는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컴플렉스라도 친구들이 이렇게 귀엽다고 한다고 하면 뭐 굳이 빼야 될 필요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거는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판단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유보요. 다음 네. 사연 9581님.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는데 제가 옷을 정말 미친 듯이 못 입습니다. 저도 나름 산다고 사는데 사고 나면 항상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오죽하면 친구들이 야 그냥 옷가게 가서 코디 해놓은 대로 입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이쁘게 입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 오늘 하상욱 씨님 패션도 기가 막힌데요. 근데 제가 오늘의 네. 이 패션이 너무나 지금 제가 좀 난감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이 MBC 들어와서 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네. 저랑 똑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화면에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밤지기 허경환 씨가 네. 오늘 제가 입은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트레이닝복이요. 트레이닝복. 아 그렇죠. 트레이닝복. 너무 트레이닝복. 시인님. 아 정감 있는 표현을 너무 썼네요. 고급진 표현 사용해 주세요. 표준어 써 주세요. 80년대 사람이라 네. 그래서 운동복. 운동복을. 네. 아 가장 좋네요. 네. 운동복이. 네. 운동복을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이렇게. 그 포스터에서 등장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옷가게 코디해놓은 대로 입어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오늘 저 같은 난감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언젠가. 언젠가는. 마치 내가 쇼윈도우인 것처럼. 이게 차라리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는 덜 창피해요. 근데 누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네. 유리 안에 있다면.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마네킹이 서 있을 때는 아, 근데 상당히 난감하다. 인격체도 아닌데 에이, 왠지 그렇지. 패배감. 저 마네킹 왜 비율이 더 나보다 훨씬 좋으냐.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그런 난감함을 그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냥 옷가게에서 코디해 놓은 대로 입는 건 조금 비추드리고 저는 이건 어떻게 하면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요?는 사실은 그냥 거울 앞에서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무채색의 옷을 구입을 하시고 그게 좋죠. 네, 무채색의 네. 옷으로 한번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채색 옷 한번 사 입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썼던 이런 글이 불현듯 기억나. 아, 갑자기 또 자기 홍보. 네. 패션이 그 가장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언제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패션의 완성은 월급. 얼굴 아니고? 아유, 월급. 네. 요즘에는 얼굴 아닙니다. 그렇군요. 패션의 완성은 월급.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요. 자신의 월급을 생각하시면서 무채색 네. 옷으로 한번 일단 입어보세요. 네. 다음 사연. 3481님 곧 부모님 결혼 25주년이 다가오는데 엄마가 선물을 기대하고 계세요.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25주년. 이야, 25주년 정말 뜻깊네요. 뜻깊고 네. 그리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나이가 좀 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뭘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25주년이고 지금 보면은 뭐 한 20대 정도 되시겠죠. 네네.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크건 작건 용돈이 네. 현찰 네 현찰 제가 저도 좀 선물을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네네네. 부모님께 역시 쓰세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꾸 바꾸시려고 그래요 선물을 해드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선택권은 드리고 그냥 네, 그럼요. 물질적 지원만 네 그럼요 자 다음 사연 3018님 공부해야 되는데 난로를 틀면 졸리고 난로 끄면 추워요. 어쩌죠? 하셨습니다. 어떡하죠? 이거는 참 정말 저도 이럴 때가 나는가 말이에요. 게임하다가 막 손이 시려울 때도 있잖아요. 아, 난감사요. 난감사요. 아, 그러니까. 아, 시인님은 무조건 다 게임으로 가네요. 아, 제가 요즘에 너무 꽂혀있네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 뭐 온열 키보드 같은 걸 한번 제작을 해보세요. 그럴까요? 본인 느끼셔. 어쨌든 그래서 이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잠깐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쉬는 네. 것.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낭비가 네. 어떨 때는 가장 그 준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네, 좀 더 이렇게 그 몸 상태를 또 좋게 하고서 다시 공부를 하고 쉬었다 했다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쉬면 네. 바로 잘 것 같은데. 바로 잠들어 눈 뜨면 8시일 것 같은데 아침 8시? 그럼 다음날 아침 8시부터. 그래요. 좀 피곤한 네.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주무시고 네. 하십시오. 자 다음 사연 0718님 읽어주시죠. 네 0718님 사연. 회사에서 제가 커피 마시려고 탈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나도 한 잔만 하는 선배가 있어요. 너무 얄미운데 사람들 많은 앞에서 싫어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어느 정도 거부는 할 수 있는 사이인가 봐요. 앞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위기가 있는데 나도 한 잔만 하는 선배가 있을 때는 싫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타주기도 싫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맛없게 타드리면 돼요. 아, 네. 정답. 네, 맛없게 타드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 막 시키면 청소 귀찮으면은 네. 청소 막 대충 잘 못하면은 답답해서 그 사람이 하잖아요.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완전 팅팅 끓여. 네, 아니 난 이런 스타일로 먹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물 막 넣어가지고 이건 넣어가지고 물을 막 2리터, 네. 2리터 하나 끓이는데 그렇게 한 몇 번 타드리면 조금 그래도 얘 귀찮아 하나보다 그냥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말로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그래요. 예, 그러면 좀 낫지 않나. 아니면 둘이 있을 때 따로 귓속말. 내가 다시 돌아오면 절대 너한테 커피를 안 타줄 거야. 다음 회사에서는 넌 내 밑으로 들어와라. 양하늘님. 회사 옆자리 동료랑 쓰레기통을 같이 쓰는데요. 버리는 건 저보다 훨씬 많으면서 쓰레기통은 한 번도 비우질 않네요. 네가 좀 비우라고 말하면 치사해 보일까요? 이런 일로 꽁해지는 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이렇게. 이것도 앞에랑 비슷한 사연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본인이 안 비우시면 결국에는 비워요.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비웁니다. 바퀴벌레 생기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며칠 안 비운 거잖아요. 그런 각오로. 그 정도로 각오로. 치열하고 예. 처절하게. 그렇다면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노래는요. 크리스 브라운의 Love More 듣겠습니다. Shall we get it? I'ma get it. Shall we get it? Shall we get it? I'ma get it. Shall we get it? You say all you need is consistent love. 크리스 브라운의 Love More 들으셨습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계시죠? 자, 다음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23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민에 사연을 올립니다. 시작은 사소한 거였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엄마 카드가 제휴 할인이 되길래 계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넌 용돈 아껴서 네 돈으로 가지요. 와, 왜 돈을 달라고 하니? 동생 데리고 가면 카드 줄게. 이러시는데 순간 울컥하고 서럽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최소한의 용돈을 받는 거 외엔 다 제가 벌어서 써요. 휴대폰 요금도 전공 교재값도 제가 다 내죠. 사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이랬을 텐데 기분이 별로인 상태여서 그랬는지 저도 소리치게 되더라고요. 아, 왜 맨날 동생은 내가 챙겨야 돼? 동생한테는 다 해주고 나는 맨날 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동생과 저는 두 살 차이인데 사실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의 초원이처럼 아파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동생이 아프니까 네가 참어. 언니 네가 양보를 해야지. 동생만으로도 힘든데 너까지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생이 병원에 갈 일이 많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동생한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도 알아요. 나쁜 언니인 거죠. 어쨌든 예전에는 반항심에 때도 부리고 말썽도 많이 피웠지만 이젠 안 되는 걸 아니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부모님한테 제 속 이야기도 안 하게 되고요. 대화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매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가 이기적인가? 배려심이나 책임감이 부족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싶어서 한없이 우울해지는데요. 이렇게 부모님께 화를 내는 행동, 제가 철이 없는 걸까요? 제 행동이 잘못된 건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봐주세요. 네, 아픈 동생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좀 벽이 생긴 네. K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좀 비슷한 어떤 미안함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의 그 누나가 네. 예, 그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계시다가 이제 먼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워낙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벽을 쌓게 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런 미안함을 사실 많이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많은 좀 후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부모님도 많이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모님도 가장 많이 챙기셨어요. 네, 그 누나를.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네. 근데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나중에 봤더니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이 더 커서가 아니라 미안함이 더 커졌던 거였던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이지 어떤 그 형제 간에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그러신 건 아니니까 본인이 힘드시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건 또 마침 또 하필이면 또 동생하고 같이 가면 카드를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좀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뭐 만약에 차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어떻게 동생분은 세상에서 어떤 차별을 받기도 하잖아요. 가끔 살아가면서 네네네. 예, 그런 거를 생각해서 좀 가족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예, 라는 생각이 저는 제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나요. 네. 맞아요. 그 뭐 물론 본인도 지금 23이라고 해요. 한창 또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추억 네. 쌓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럴 네. 때인 것 같은데 또 사연 보니까 되게 듬직하네요. 그래도 본인이 용돈 받는 거 최소한의 용돈만 네. 받고 뭐 휴대폰 요금이나 뭐 교재값이나 이런 것도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충당을 한다고 하니까 분명 이렇게 놀러 갈 때는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부모님의.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냥 너무 이런 이야기 일이 있을 때 네. 본인이 뭐 그 당시에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 왜 나는 그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네. 그럴 때도 조금 한 번만 더 참고 네. 이야기라도 좀 예쁘게 하면 네. 서로 가족 간의 감정 상한 일이 좀 줄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꼭 무슨 꼭 데려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 본인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족이니까 좀 더 자식된 도리로 네. 돌려서 예쁘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예전에 가족의 의미를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화성 씨에게 가족의 의미는 뭐 어떻습니까? 어떤 거예요? 제가 얘기를 그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한테 가족은 영어 같아요 이랬어요. 마음에 있는 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참 공감, 네, 공감, 그런, 좋아요, 공감. 네, 그런 게 아닐까. 마치 우리 가족 간에는 서로 막 마음에 있는 거를 막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한국말로 하는데도 분명 지금 이 사연을 읽어보면 절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부모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네, 또 동생을 또 아끼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지금 나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상실감이 느껴지니까 또 20살, 20대 초반에도 여대생 분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또 그 상황에서도 또 가족을 서로 이해해서 서로 또 화해해 나가고 그러는 방법이 또 가족이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살아가는 또 그런 같이 살아가는 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네. 저희가 했던 이야기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23이고 또 학창 시절을 다 겪으셨고 네.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네. 혼자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혹시 제가 너무 철이 없나요? 라면서 네.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은데 철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네. 지금 철 없어도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 철이라는 건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뭐 몇 살이 돼도 철이 없을 수 있고요. 네, 그 뭐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 말씀도 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철 뭐 언제 들면 어떻고. 사실 전 지금도 제가 지금 35이 됐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던 20대의 35의 모습은 되게 어른스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까도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니면 막 저기 뭐야 뭐 인터넷에서 막 좋은 댓글 있으면 히히 쭉 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철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기준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네. 보는 그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철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근데 제가 봤을 땐 분명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느껴져요. 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너무나 확실해서 네. 너무 잘 느껴져서 예, 저는 사실 걱정 없겠다. 예, 서로 또 가족 간의 또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철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부모님과 한번 나 그때 사실 뭐 굳이 지금 이 여행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친구랑 놀러 갈 그건 때문이 아니라 나 사실 그때 네. 몇 달이 후에 지나더라도 나 그때 좀 서운했어요. 뭐 이렇게 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부모님도 네. 이 나중에 분명 신경을 쓰실 거거든요. 그쵸. 아 맞아. 그래도 우리 네. 우리 첫째가 동생 위해서 뭐 해준 것도 많은데 이런 건 좀 내가 더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하실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 걸 좀 이야기로 잘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에게도 추천곡 하나. 가사도 그렇고 네. 예, 제목도 그렇고 참 같이 듣고 싶은 노래예요. 예, 이승환의 가족. 네. 너무 좋네요. 제목도 좋고. 자,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이제 하상욱 씨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 즐거운 사연도 있었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한 사연도 있었는데 이렇게 밤에 와서 집에 있었으면 게임이나 했을 게임이나는 아니죠. 게임도 좋은 거니까 네.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치열하게 어떤 승부의 세계에 빠져 있었을 네. 시간에 이렇게 승부의 세계가 아니라 네. 이렇게 서로 나누는 화합. 거잖아요. 그렇죠. 화합의 어떤 네.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 덕분에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제 어떤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12시부터의 2시까지의 그렇죠. 네. 뭐랄까 레이드 시간 그렇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어떤 따뜻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남의 고민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래요. 하는 시간 가져서 또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소스도 없고 네. 실제로 소스도 없고 많이 따뜻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들어가셔서 열랩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열랩. 네. 힘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추천해 주셨죠?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자리. 그 시절 나와 짝이었던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그러더니 슬며시 내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했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내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니. 그 친구의 추억 속에 내가 어쩌면 크게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나 나쁜 모습이나 추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 첫사랑을 생각해봤다.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고 키나 몸이 조각같이 멋있지도 않았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아이였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까? 그 친구의 단점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웃는 얼굴이 예뻤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나를 첫사랑이라 말해준 친구에게 나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을까? 그 시절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를 예쁘게 바라봐줬던 그 친구에게 참 고마운 밤이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경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이었습니다. 첫사랑이다 이런 고백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널 사랑했었어, 근데 심지어 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였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벅찰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뭐랄까 팬분들에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끝까지 기억되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여러 번 있을 수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박경훈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군요. 자,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라바님, 밤에 치킨 먹으면 얼굴 붓나요? 네, 붓습니다. 내일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치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만약 붓는다면 얼굴 붓기 빼는 팁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우유 드세요. 우유를 먹으면요, 그 염분을 흡수하는 그 뭐랄까 뭐 그 염분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대요, 우유에. 그래서 라면 먹을 때 우유를 넣거나 아니면 라면 먹고서 우유를 먹으면 좀 붓기를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붓는 건 사실 짠 걸 먹으면 붓기 때문에 치킨은 답이 없습니다. 부어요. 안 됐네요. 윤성경님, 드라마를 보는데 한 커플이 계속 싸워서 엄마가 에휴 사랑이 변했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치? 변태기인가 봐 라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웃으시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셨습니다. 사랑의 변태기. 의미는 정확히 알겠는데 뜻은 다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사랑과 변태기가 붙으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태인 것 같잖아요. 그 어감 때문에 웃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소녀 같으시네요. 이런 개그에 참 웃어주신다라는 게. 아, 근데 권태기랑 발음이 비슷하네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나? 변태기, 권태기. 그럼 저도 웃기네요. 2801님,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싸우게 됐는데 우는 거 안 들키려고 애썼어요. 매일 똑같은 걸로 싸우는데 오늘도 또 싸웠어요. 같은 말도 좀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나 봐요. 어디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서운해서 눈물이 자꾸 나네요. 쫑디가 위로해 주세요.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에이구, 남자친구랑 이 똑같은 걸로 싸운 경우 참 많죠. 네,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같은 걸로 싸운 경우가 참 많아서 이게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에서도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한 명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계속 싸우니까 어떻게 잘 조율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 안 들키려고 애쓰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들키는 게 더 나아요. 남자친구한테는 너 때문에 내가 운다 이런 것까지 좀 알려줘야죠. 왜 나만 아파? 얘기하십시오. 나 울었다고. 2435님, 엄마가 장폐색으로 입원을 하셔서 오늘 제가 엄마 머리를 감겨드렸어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몇 년간 저희의 머리를 감겨주셨을까요? 병원에 계시면서도 저희 밥 걱정을 하시는 엄마,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고생하셨죠. 저희 어렸을 때 머리 감겨주시고 씻겨주시느라.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사 사모님이 좀 더 챙겨주시고 빨리 기력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사연 하나 만나볼까요? 이승화님이 보내주셨어요. 손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벚꽃인가요? 벚꽃 그림이 있는 편지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승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이승화라고 합니다. 오늘 12일부터 가장 친한 친구와 간사이 지방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나름대로 즐거운 추억을 남겨가려는 와중에 한 가지 시도해보기로 한 게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거였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없을까 하다가 평소 즐겨 듣는 푸른밤의 편지를 보내봅니다. 푸른밤의 손편지를 쓰는 건 두 번째예요. 예전에 알렉스 씨가 진행할 때 보내본 적이 있어요. 읽히지는 못했지만 그때 제가 19이었는데 벌써 거의 6년이 흘렀네요. 10대이던 저는 참 꿈도 많고 당찬 아이였는데 현실에 부딪히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 꿈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더라고요. 지금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꾸만 그때의 꿈들이 기억나고 다시 하고 싶어져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꿈 많고 생각 많던 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지친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나이임을 알지만 하고 싶은 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제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거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현실에 지친 많은 분들이 쫑디의 마무리 인사처럼 푸른 밤에 쉬러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행하고 여행하시다가 보내주셨군요. 간사이 지방 그래요. 감사하고요. 일단 푸른 밤 생각해 주셔서 그 꿈을 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멋있어요. 그런 결정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꼭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 힘드시거나 지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쉬러 오시고요. 힘들다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서 푸른 밤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시고 힘도 얻어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보드카 레인의 심야식당. 이 곡은 램프 요정님 신청곡이고요. 콜드플레이의 아틀라스. 이 곡은 김종대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12시 배고픈 어린 영혼 온종일 모든 게 보드카 레인의 심야식당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아틀라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빈지노의 Always Awake. 이 곡은 이효민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방백 꿈 김사인 오랜 말이지 라고 쓰면 그 두 마디가 흰 팝콘이 되어 종이에서 튀어오르는 거지. 떼죽나무 흰 꽃으로 퐁퐁 피어날 때도 있어. 언제나 돈이 모자란 아내가 돌아앉아 한숨을 쉬면 순간 나는 담 모퉁이로 날아가 시치미를 떼지. 중면에 모과나무가 되지. 오랫동안 점잖고 향기롭게 아이들이 지쳐 돌아오면 겨울비 속을 터벅터벅 걸어 나무 있나 평화시장 앞까지 나아가네. 신호대기 붉은 등이 바뀌는 순간 숨죽였던 퀵서비스 오토바이 부대는 갈매기 떼가 되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고 우도나 지도까지의 저 우아한 활강. 기분 좋은 날은 대마도 근처까지 슥 한번 다녀오기도 한다네. 부은 발 어루만지던 노숙자는 갈매기에 놀라 지하도 벽을 쿵 들이받고 순간 등 검은 신사 고래가 되어 유유히 심해를 미끄러지네. 쿠릴 열도를 돌아 희망봉까지. 올해엔 부디 말이지 라고 적어보내 흰 팝콘이 튀어오를 때까지, 갈매기와 고래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올해엔 부디라고 마음으로 쓰신 말이 있으신가요? 이제 1월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의 올해엔 부디 말이지 뭘 해야지 라고 할 것 뭐 생각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아직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 천천히 생각해보고 생각이 나면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데이비드 그레이의 This Year's Lov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Love it.